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22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오를 관람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회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, 관계 부문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.